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중앙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3일 인민동기 98돌을 맞으며 1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합의문은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떨쳐 일어나 반일 애국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린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 독립만세 시위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와 폭압통치에 맞서 일떠선 우리 민족의 드높은 자주정신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대중적 인민동기였다고 밝혔습니다. 3.1 인민동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근 한 세기가 되어오지만 아직도 외세가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는 3.1 인민동기의 나날 높이 발휘된 민족 자주정신을 이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고 하면서 공동합의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중앙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1 인민동기 98돌을 맞으며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표명한다. 1.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성노예 범죄를 비롯하여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야수군이 진자 참배, 역사 왜곡, 독도 강탈 기도, 평화 헌법 수정 및 자비대 무력 강화 등을 즉각 중단시키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모든 침략 전쟁 연습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을 힘차게 벌여나가며 당면하여 3.1 인민동기 100돌을 북과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북남 종교인 모임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